이 시간에는 너리 뮤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너리는 명랑한 취사본. 너무리뿔 사투리가 두드러져도 햇따라기 잘 넘기는 취사원 경무 고지선 쌓이 나무 광주리가 콩나물을 기르기도 선수육지만 그 얘기는 오늘까지 아직 한 번도 앞태운이 없었다고 자랑이 크네 대기만 정해달라네 김치고 고추뿌리 비빔 국수에 정답게 입장단을 맞춰가면서 그대가 정성 들인 야전 요리도 우리들은 방송에서 힘을 다진다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선풍금수 왔네. 마철 호반길 여기까지 왔구나 장마비 나도 푼 곡에 그에게 무슨 인연 있단 말인가 노래 없이 춤도 없이 우리 생활 생각할 수 있단 말인가 와하하 아 그렇지 중대에 아선 엄마가 군사들 사랑하는 우리 선풍금수야 어김없이 우김없이 왔구나 밤지꽁 처녀의 손길을 닮았나 넘기는 가락도 날는 날는 잘하네 가까이 서지 말게 재빠른 손길 말을 꺼지 말아라 조주목이 기우듯 간섭을 새롬이나 조잡았다네 와하하 아무렇지 중대에 아슴막가 군사들 사랑하는 선풍금수야 지금만 잘 딴다고 생각해다 너 산세 올시구 우리 선풍금수 절시구 나는 천리마 발굽소리 들리네 길이도 장거도 저가락에 맞추세 우울은 게 우리 중 새들도 정단 맞춰 노래를 불러준다네. 와하하 아무렇지 중대에 알아서 못 먹다 금사들 사랑나는 우리 선풍금수야 어제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새 친구.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군민일치 노래 부르자. 지켜내 장군님 병사들을 찾아 우리 반대 안녕하십니까 군인 동무들 오빠 오빠 노래하자 군민일치 노래 부르자 내 나라 지키는 우린 한영제 안녕하십니까 군인 동무들 오빠 오빠 노래하자 군민일치 노래 부르자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